김종일과 각 회고 오스트리아 위원회가 7일 위엔에서 결성됐습니다. 회고 위원회는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서고 다섯 돌세에 점하여 그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의 선군혁명 업적을 칭송하는 중치문화 행사들을 의의 있게 조직하기로 했습니다.